하늘에 봄이 오면 무덤가에 피어나는 할미꽃이여 누구를 기다리다 꽃이 되었나 산 넘어 저 마을에 살고 있는 그리운 막내 딸을 기다리다가 외로이 고개 숙인 할미꽃이여 무엇이 서러워서 꽃이 되었나 사연 전에